하고 태어났어. 겁날 게 뭐가 있냐. 깨지고 박살나도 세대로 한판 붙어봐. 딱 한번 인생인데 기죽고 살지 마. 가슴을 활짝 펴고 멋있게 사는 거야.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. 실패를 하더라도 뼈 빠지게 한번 살아봐. 뛰는 놈 머리 위로 낮은 놈이 따지만